낸 사진처럼 아련한데 행복했던 우리 모든 추억 이제는 아득하게 거품처럼 사라지는 시간 속에 너 나의 모든 순간이 기억 속에 멈춘 하루 유난히 햇살이 밝던 그날처럼 행복했던 시간을 걸어요 더 이상 그대 없는 그 길 따라서 오늘 또 난 걸어요 그대 기억하네